안녕하세요. 책순이입니다. 청취자 여러분, 첫눈 오는 날 어디에 계셨어요? 저는 그 시간 초등학교 친구들하고 간악산 등산을 하고 있었답니다. 어째 날씨가 우중충하다고는 했지만 첫눈이 올 거라고는 예상하지 못했어요. 쓰라기처럼 내리던 눈이 산 위로 올라갈수록 기온이 낮아서인지 쌓이더군요. 삽시간에 하얀 세상이 되어버렸죠. 등산 장비가 허술해서 위험하고 무섭긴 했었지만 눈꽃에 안개까지 보태주어서 야릇하면서 환상적인 분위기였답니다. 우리 일행은 장가계라고 하면서 사진을 찍었지요. 올해의 첫눈은 평생 잊을 수 없는 추억이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의 첫눈의 추억은 어떠했는지요? 지금은 책순이의 책이야기 방송이고요. 언제나처럼 게스트 한 분을 모셔서 그 분에게 의미 있는 책 한 권을 소개받고 대화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노래 한 곡 듣겠습니다. 슬퍼하지 마세요. 하얀 첫눈이 온다고요. 그대의 마음 아득하게 송승연의 첫눈이 온다구요 였습니다. 이번 게스트로 나오시는 분은 종이비행기 DJ를 맡고 있는 분이에요. 우리 그룹 FM 살림지기 활동하시기도 하지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제가 일단은 이렇게 소개를 해드렸는데 그럼 소개 또 해보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지금 그로 FM 팟캐스트로 활동 중인 김정금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네. 이 자리는 책 얘기를 하는 자리인데요. 네. 참여하신 동기는요? 제가 그 책순이 PD를 맡고 있으면서 그 늘 이렇게 주변에 굉장한 인맥을 갖고 계신 우리 책순이의 정순 선생님을 보면서 나도 저기 한번 가고 싶다, 한번 출연해 보고 싶다라는 간절한 소망이 있었는데 저를 초대해 주셔서 정말 감사한 마음으로, 영광스러운 마음으로 나왔습니다. 제가 오히려 영광이죠. 근데 저 인맥 없어요. 그건 터무니 없는 얘기였고요. 평상시 책을 많이 읽으시나요? 네, 엄청 많이 읽죠. 어떻게, 얼마만큼? 어떤 책을 읽으시냐고 물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럴까요? 왜냐하면 예. 제가 이제 아이 엄마가 된 지 한 우리 큰애가 6학년이니까 한 13년, 14년 돼가거든요. 네. 그런데 이제 저만을 위한 책을 많이 봤냐고 물으시면 그건 자신 없고요. 오히려 우리 아이들과 함께 할 수 있는 동화책을 굉장히 많이 읽었던 것 같아요. 술을 헤아릴 수 없을 만큼. 네. 동화책은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에 읽는 책이잖아요. 근데 저희 아이 초등학교 2학년짜리도 아직도 엄마가 읽어주는 동화책을 좋아해요. 네, 그래서 제가 저는 주로 아침 밥 먹일 때 책을 많이 읽어주고요. 그게 가능하나요? 아침 네, 가능합니다. 시간이 가능할까 싶어요. 아이들이 밥을 안 먹을 때 제가 늘 권하는 방법인데요. 아이들이 밥을 안 먹을 때 자, 책 한 페이지를 읽어주고 너희들 밥 한 숟가락 떠먹어. 그 다음에 넘긴다. 협박 또는 그런 방법으로 제가 아이들 아침 밥을 먹이고 있고, 또 우리 아이들이 하는 말이, 우리 이제 딸이 그러더라고요. 엄마가 읽어주는 책은 기억에 남는데요. 그 말이 참 와닿아서 아이들이 책을 읽어달라고 하면 저 이렇게 웬만하면 책을 읽어주는 편입니다. 네. 그야말로 밥 먹듯이 애들이 읽었네요. 아니 그 표현 정말 아니 잠자기 전에 잠자리에서 읽는다는 소리는 들었어도 밥 먹으면서 한 페이지 넘긴다는 소리는 처음이에요. 저만의 어떤 기술이라고 할까요? 어떻게 그렇게 하게 된 계기는 있었나요? 애들이 책을 좋아하니까요. 책을 펴면 아이들이 모이거든요. 그래서 우선 식탁에 제가 책을 한 권 가지고 가요. 그러면 이렇게 몸이 막 꾸물꾸물 거리다가도 일어나기 싫다가도 아이들이 식탁 앞으로 앉더라고요. 그래서 우선은 그거의 첫 번째 성공적인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밥을 먹어야 되는데 책만 보느라고 밥을 안 먹어요. 네, 참. 그래서 또 어디 얘기야? 어디? 참나 어느 나라 얘기야? 우리나라 이야기입니다. 왜 그렇게 놀라세요? 아니, 저는 아들이 둘이 있는데 제발. 한 권이라도 읽었으면. 아, 저도 나름 터득한 네. 방법이랍니다. 한번 그 집만의 선생님만의 그 방법을 한번 잘 살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아, 저희는 그러기에는 이미 다 애들이 커가지고 말을 안 듣습니다. 맞아요. 크니까 아. 이제 우리 큰애들 뭐 6학년, 4학년 애들은 자기들이 알아서 책을 읽는데 아빠가 굉장히 책을 읽어라, 책 좀 읽어라 라는 말을 많이 강조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집 아마도 좌우명이 책 좀 읽어라가 되지 않을까. 너무 좋아요. 너무 진짜 아, 정순쌤한테는 좋죠. 애들은 안 좋아요. 아, 저희 집은 저만 읽는답니다. 저만. 그러면서 제가 가끔씩 그러죠. 저도 많이 읽지는 않는데 책 읽는 게 좋거든요. 그래서 한 번씩 이렇게 툭 멘트를 던져요. 너희들도 책 읽는 기쁨을 알았으면 좋으련만. 맞아요. 그렇죠. 저도 그런 간절한 마음이 있어요. 책이 한번 흠뻑 빠지면 네. 너희들이 헤어나올 수 없을 정도로 그 책만 잡고 한 2, 3일을 그 한 권을 읽기 위해서 그 빠져드는 네. 그 재미를 네. 좀 맛보았으면 아. 좋겠다라는 생각. 저도 같이 토론하고 싶습니다. 같이 애하고 진짜 같은 책 읽고 토론하고 싶은데 맞아요, 그런 기회가 없네. 근데 정금 씨는 그게 가능할 것 같습니다. 저희는 아직 책 가지고 토론한 적은 없고요. 서로의 문제점을 가지고 토론한 적은 많습니다. 가족 회의를 네. 통해서. 네, 토론 문화가 되는군요. 그래도. 네네네. 예. 우리 소론이 많이 길었고요. 그러게요. 책은 한 개인의 운명을 바꾸기도 하고 영향을 받아 새롭게 출발하는 사람들이 또 있죠. 내 인생의 책. 책 한 권을 추천해 주신다면 무엇을 말씀해 주시겠어요? 제가 몇 년 전에 읽었던 책인데요. 네. 한비아 씨 책도 제가 참 좋아했는데 이제 그 김혜자님의 꽃으로도 때리지 말아라라는 책이 있어요. 그런데 한비아 씨는 여행기잖아요. 도대체. 네네. 그러기도 한데 지금 그 자선단체에 예. 예, 무슨 어떤 학교 교장님으로 계신다고 제가 그렇게 들었거든요. 얼마 전에 저희도 예. 그 월드비전이나 그런 데 후원을 하고 있는데 거기 그 와가 이렇게 안내문이 와가지고 봤더니 한비아님이 그런 교장 선생님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아니 언제는 월드비전 그러니까 그쪽에서는 이제 발을 빼신 건가요 그분이? 아니 거기에 있다가 뭐 중국에 또 공부하러 가신 것 맞아요. 같고 중국 견문록 같은 예, 것도 예. 나오시고 네. 지금 책을 많이 펼치셨는데 아직 그 자선 단체에서 그렇게 활동하고 계신 걸로 알고 그렇대요? 있거든요. 예, 예. 그리고 예. 그 꽃으로도 때리지 마세요. 그 책도 꽤 됐죠. 그 네, 책이 오래됐죠. 그 안에 네. 이제 소년병 이야기도 나오고 뭐 굉장히 안타까운 그런 아프리카 난민들 그런 이야기들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근데 제가 어떻게 기회가 돼서 EBS에서 예. 그 책을 읽어주는 방송이 있었는데 예. 그 책을 가지고 한번 읽게 낭독을 한 적이 있었어요. 누가요? 제가요. EBS에 출연해서 네, 미리 아 그러셨군요. 네, 공중파 방송을 탔답니다. 그래서 이제 더 기억이 남기도 하고 그 계기가 이제 저희들이 후원을 시작하게 된 계기도 되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예, 저한테는 의미 있는 예. 책입니다. 그 책이 내용도 내용이지만 제목을 너무 잘 지었던 것 같아요. 맞아요. 예. 저는 그 제목 때문에 제가 예. 한 번에 후루룩 딱 꽂혔어요. 딱 꽂혔어요. 아, 그랬어요. 예. 그러면서 엄청 울었어요. 그 책 읽으면서. 얘기를 들으니까 어렴풋이 예. 생각이 나는데 읽긴 읽었어요. 네네. 읽긴 읽었는데 자세히를 몰라서 예, 그랬군요. 오늘 가지고 온 책을 얘기해 주세요. 아, 네. 오늘 가지고 온 책은 우리 제가 이제 그 저도 이것도 또 기억에 남아서 이 책을 예. 가져왔는데 나를 불편하게 하는 그림책이라고 최은희 선생님께서 지으신 책이에요. 네. 네. 출판사가 어디죠? 낮은 산 출판사네요. 네, 이분을 직접 뵌 적도 있어요. 어디에서요? 저희 초등학교에서요. 초대를 그 작가 초대를 해가지고 부모 교육을 네네, 하신 거네요. 네 맞아요. 어떠시던가요? 직접 이렇게 저희가 먼저 책을 가지고 예. 그 초등학교 천왕 초등학교인데 천왕 예, 초등학교 예. 안에 독서 모임이 있었어요. 예. 그 이제 큰 독서 모임 안에 이제 작은 그 뿌리로 아이책 연구 모임이라고 지금은 꽃책이라고 불리거든요. 이름도 이뻐라. 아, 이름도 예쁘죠. 이뻐라. 어떻게 그 정금 선생님이 지은 거 아니에요? 아니요. 강남기 저희가... 주장해서. 그렇다고 생각하십시오. 네, 그래서 이제 아이책 연구 모임으로 저희가 시작했을 때 저희 대표님이 그때 이제 이 책을 추천해 주셨어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처음으로 예, 읽게 된 책이 이 책. 그 나를 불편하게 하는 그림책인데 처음에는 제목만 봤을 때는 뭐가 나를 불편하게 하는 그림책이라는 거지? 라고 의문점을 갖고 시작을 했거든요. 그런데 굉장히 불편하더라고요. 저는 정금 씨가 그 동화책을 좋아한다는 얘기는 그 전에 들었었죠. 네네네. 그래서 그 여기 뭐 그림책이라고 얘기를 해서 뭐 유아 유치원생들이 읽는 글밥이 별로 없는 그림이 많이 있는 동화책을 연상했었어요. 네. 그런데 뭐 그리고 별로 읽을 거 없다고 얘기했었잖아요. 참네. 읽을 거 없기는. 네. 읽을 게 좀 많죠. 글씨가 네. 페이지는 하는 그 200페이지 정도 되니까 많지는 않는데 글씨가 작아요. 예, 이거는 이제 선생님께서 예. 그 챕터를 네 가지 정도로 뭐 아이편, 아픔편, 세상편, 대화편 해서 그 안에 한 네다섯 권의 책을 동화책을 추천해 주셨어요. 예. 그래서 이제 그 책을 추천해 받아서 그 책을 동화책을 읽고 저희 마음이 불편했던 거거든요. 선생님도 그 책을 읽고 마음이 불편해서 나를 불편하게 하는 그림책이라고 예. 제목을 지으셨던 거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동화책을 읽고 그 동화책을 단순히 어떻더라 이렇게 사견만 쓴 게 아니고 맞아요. 이제 개인적인 사생활을 넣어서 이렇게 썼더라고요. 네네. 그게 이제 그래서 더 잘 읽혀졌던 것 같아요. 그러게요. 정순 쌤도 두 아들을 키운다고 하셨는데 여기 최은희 선생님도 아들 둘을 키우시면서 예. 그 굉장히 힘들었던 또 즐거웠던 그리고 감동이 됐던 모든 그 기억들까지 같이 뭐라고 하죠? 이 안에서 이렇게 같이 그 좀 느낌들을 많이 표현하셔가지고 굉장히 저희가 되게 진솔하다는 느낌을 많이 받았고요. 그랬어. 예, 맞아요. 예. 네, 그리고 이게 추천을 해볼 만한 본래 보기 드물게 조금 책을 좋은 책을 선물 받은 기분이었어요. 네, 예, 아유, 잘 감사합니다. 알려지지 않는 책이잖아요. 이게 예. 저도 어디 가면 이 책 많이 추천해요. 읽어보라고 예, 특히 예. 아이들 엄마들한테 덕분에 정말 네. 잘 읽었어요. 그리고 네. 저도 조금 불편했던 게 있잖아요. 애들을 네. 기르면서 맞아요. 이제 그런 거를 생각해 보게 되더라고요. 무슨 얘기를 갑자기 정적 무슨 얘기를 할까요? 이제 이 책을 왜 선정했냐고 저한테 미리 질문지를 주셨는데 예, 예. 제가 이제 내 아이를 기르면서 가장 많이 읽은 게 아까 동화책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뭐 자연스럽게 동화책 모임에 가입을 했고 그때 이 책을 만났는데 뭔가 저한테는 이렇게 그냥 동화책이 아니라 내 마음을 치유하는 느낌? 그런 느낌들을 받았어요. 그래서 뭐 때로는 울기도 하고 때로는 뭐 웃기도 하고 때로는 화가 나기도 하고 안타깝기도 하고 되게 뭔가 오만 가지 감정들이 막 이때 막 오가는 이 책으로 인해서 예 맞아요. 그래서 예. 이제 저 또한 그 이제 저희 그 책 모임 네. 멤버들이 있었는데 나만 그런 게 아니었구나. 그것 때문에 또 울기도 하고 위안이 되기도 하고 또 그런 경험도 있고 이게 이 책이 13년도니까 오래되지는 않았어요. 네. 근데 어떤 편이 어떤 동화책을 한 권 한 권 읽고 그 설명을 하는 거였잖아요. 네, 맞아요. 어떤 동화책 부분이 제일 그 인상 깊었나요? 제가 동화책 한 권을 두 권을 가져왔는데 네, 예. 내용이 어떤 거죠? 한번 읽어볼까요? 예, 동화책을 예. 예. 네. 지각대장 존 존 버닝햄 글 그림 박상희 옮김 비룡소 존 패트릭 노먼 맥 헤너시는 학교에 가려고 집을 나섰습니다. 한참을 가는데 하수구에서 악어 한 마리가 불쑥 나와 책가방을 덥석 물었습니다. 존은 책가방을 있는 힘껏 잡아당겼지만 악어는 놓아주지 않았습니다. 존은 할 수 없이 장갑 하나를 휙 던졌습니다. 악어는 책가방을 놓고 장갑을 물었습니다. 존 패트릭 노먼 맥 헤너시는 허겁지겁 학교로 달려갔습니다. 하지만 악어 때문에 늦고 말았지요. 존 패트릭 노먼 맥 헤너시 지각이로군. 그리고 장갑 하나는 어디다 두고 왔지? 학교에 오는데 하수구에서 악어 한 마리가 나와서 제 책가방을 물었어요. 제가 장갑을 던져주니까 그제서야 놓아주었어요. 장갑은 악어가 먹어버렸고요. 그래서 지각했어요, 선생님. 이 동네 하수구엔 악어 따위는 살지 않아. 넌 나중에 학교에 남아서 악어가 나온다는 거짓말을 하지 않겠습니다. 또 다시는 장갑을 잃어버리지 않겠습니다를 300번 써야 한다. 알겠지? 그래서 존은 늦게까지 학교에 남아서 300번 썼습니다. 악어가 나온다는 거짓말을 하지 않겠습니다. 또 다시는 장갑을 잃어버리지 않겠습니다. 존 패트릭 노먼 맥헤너시는 서둘러 학교에 갔습니다. 그런데 덤불에서 사자 한 마리가 나오더니 바지를 물어 뜯었습니다. 존은 간신히 나무 위로 기어 올라갔습니다. 존은 사자가 심드렁해져서 돌아갈 때까지 나무 위에서 기다렸습니다. 존 패트릭 노먼 맥헤너시는 허겁지겁 학교로 달려갔습니다. 하지만 사자 때문에 지각하고 말았지요. 넌 또 지각이야, 존 패트릭 노먼 맥헤너시. 게다가 바지까지 찢었군. 학교에 오는데 덤불에서 사자가 튀어나와 제 바지를 물어 뜯었어요. 나무 위로 올라가 사자가 갈 때까지 한참 기다렸어요. 그래서 지각했어요, 선생님. 뭐라고? 이 동네 덤불에는 사자 따위는 살지 않아. 저 구석에 돌아서서 큰 소리로 400번 외쳐라. 다시는 사자가 나온다는 거짓말을 하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다시는 바지를 찢지 않겠습니다. 알았냐? 존은 구석에 돌아서서 400번 외쳤습니다. 다시는 사자가 나온다는 거짓말을 하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다시는 바지를 찢지 않겠습니다. 존 패트릭 노먼 맥헤너시는 서둘러 학교에 갔습니다. 다리를 건너는데 갑자기 커다란 파도가 밀려와 존을 덮쳤습니다. 존은 파도가 가라앉고 물이 빠질 때까지 난간을 꼭 붙잡고 매달려 있었습니다. 존 패트릭 노먼 맥헤너시는 허겁지겁 학교로 달려갔습니다. 하지만 어마어마한 파도 때문에 또 늦고 말았지요. 그리고 넌 또 지각이구나. 존 패트릭 노먼 맥헤너시. 게다가 옷까지 흠뻑 젖었군. 학교 오는 길에 다리를 건너는데 산더미 같은 파도가 덮치는 거예요. 흠뻑 젖었어요. 그리고 물에 빠져나갈 때까지 난간에 간신히 매달려 있었어요. 그래서 지각했어요, 선생님. 내 살다 살다 별소리를 다 듣겠네. 이 동네 강에서 산더미 같은 파도가 사람을 덮치다니. 말도 안 되는 소리. 갇혀봐야 정신을 차리겠군. 이 안에서 꼼짝 말고 이렇게 500번을 써라. 다시는 강에서 파도가 덮쳤다는 거짓말을 하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다시는 옷을 적시지도 않겠습니다. 한 번만 더 거짓말을 하고 지각을 했다간 이 회초리로 때려줄 테다. 알겠냐? 그래서 존은 교실 안에 갇혀서 이렇게 500번 썼습니다. 다시는 강에서 파도가 덮쳤다는 거짓말을 하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다시는 옷을 적시지도 않겠습니다. 존 패트릭 노먼 맥케너 씨는 서둘러 학교에 갔습니다. 가는 길에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존은 제 시간에 학교에 갈 수 있었지요. 존 패트릭 노먼 맥케너 씨, 난 지금 커다란 털복숭이 고릴라한테 붙들려 천장에 매달려 있다. 빨리 날 좀 내려다오. 이 동네 천장에 커다란 털복숭이 고릴라 따위는 살지 않아요, 선생님. 다음 날에도 존 패트릭 노먼 맥케너 씨는 학교에 가려고 길을 나섰습니다. 아니, 공중파 방송에 네. 낭독하는 이유가 있어요. 뭐 성우 공부하셨어요? 아니요. 이거 애들이 좋아하겠어요. 밥 먹듯이 동화책을 읽는다는 게 이해가 되네요. 네. 예. 이 책은 박은희 씨가 제일 처음에 언급한 책이었죠. 맞아요. 최은희 선생님이시죠. 아, 최은희 씨, 최은희 씨. 네. 저도 이 동화책은 봤는데 제가 인상 깊었던 거. 네네. 한 구절 네. 한번 읽어봐 주시겠어요? 아니, 저는 엉뚱한, 네. 엉뚱하게도요. 네. 그 뭐 이제 거짓말을 했으니까 처음에 뭐 악어 하수구에서 악어가 나왔다고 하니까 그러니까. 거짓말을 했다 그러면서 네. 300번을 써야 한다고 그랬죠. 그거를 네. 제일 앞쪽에 애들이 쓴 글씨로 그 쓴 글이 나와요. 이거 보세요. 이거 보셨어요? 맞아요. 책 앞뒤로 예, 그, 앞뒤로 그게 네, 맞아요. 반복해서 쓴 게 나오더라고요. 저는 그거 보면서 옛날에 우리 깜지 쓰던 거 기억나세요? 깜지가 뭐예요? 깜지 모르세요? 아니 사투리예요? 아니에요, 선생님. 그 우리 영어 시간이었는데 선생님께서 네. 네. 영어 문제 틀리잖아요. 그러면은 네. 영어를 처음부터 끝까지 빼곡하게 그 쓰게 하는 거 있죠. 이것처럼 똑같아요. 그래서 아마 한 단어를 막 처음부터 끝까지 A4 용지 네, 처음부터 네. 끝까지 빼곡히 썼던 네. 그 기억. 그러니까 앞뒤로 빼곡히 네. 악어가 나온다는 거짓말을 하지 않겠습니다. 네. 또 다시는 장갑을 잃어버리지 않겠습니다. 이거 반복해서 썼더라고요. 그러게요. 네. 이게 기억에 남았고요. 이렇게 얘기하다 보니까 시간이 많이 흘렀어요. 네. 그 재주가 많으시잖아요. 정금 씨가 낭독도 잘하시고 또 연주를 해주신다고 오카리나를 가져왔어요. 아, 제가 이 말만 우선 하고요. 예, 왜냐하면 예. 이 책을 이제 읽었을 때 예. 우리 이제 저희 독서 모임에서 예, 예. 어떤 느낌들을 나눴냐면 여기 안에 이제 이 선생님은 뭐 아이는 거짓말을 하지 않았다. 끝없이 가르치려고만 드는 학교나 뭐 관용이 없는 학교, 재미없고 답답하게 숨통을 죄는 학교가 너무 오기 싫었던 아이인 거죠. 네, 내면의 악어가 있었던 거죠. 그렇죠. 그죠? 사실은 아닌데. 예, 예. 그래서 막 늙은이처럼 꾸부정한 어깨를 한 채 우리 그 그림에 나오는데 어쩔 수 없이 학교를 오는 아이 그 아이 내면에 간절한 바람이 있었을 텐데 그걸 선생님이 몰라봐 주셨잖아요. 예, 예, 예. 무조건 사실만 보고 얘기를 거짓말쟁이도 네, 맞아요. 했었죠. 사실의 눈으로 보면 이제 그것들은 아예 없었을지도 모르는데 네. 뭐 그러나 그렇게 믿고 그렇게 본 것이고 그 네. 아이는 그게 그런 걸 겪었다는 게 그게 진실인 거죠. 아이한테는. 예. 그래서 적어도 아이 마음속에 진실로 있는 것들을 이제 우리 아이 어른들이 바라봐야 되는데 그 진실은 보려하지 않고 눈에 보이는 것만 진실이다. 네. 그렇게 보는 우리 어른들이 좀 이렇게 뭔가를 뭔가 바꿔서 변화를 생각해봐라. 네. 그리고 그림을 보면 그러니까 점점 작아져요. 맞아요. 네, 그죠. 이제 마음이 작아진다는 얘기겠죠. 그렇죠. 그렇죠. 계속 이제 주눅 드는 거죠. 어떻게 보면 선생님한테 학교의 세상에 네, 그런 그 작가는 예, 작가는 그 얘기를 하고 싶었는지 네 맞아요. 제일 처음에 얘기하셨고 또 이 책을 읽어주셨고 네 그럼 이제 또 연주를 들어볼까요? 아, 네. 네. 제가 예. 오카리나 방송도 예전에 했었는데 예. 그 오카리나를 방송을 좀 쉬고 있어서 제가 이제 그게 기억에 늘 마음에 남아 있어가지고 네. 마지막으로 제가 이제 오카리나 곡을 한 곡 들려드리려고 네. 합니다. 네. 연말에 네. 네. 귀를 기울여 볼까요? 네.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만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천밀밀에 나오던 곡이죠? 네, 영화 네. 천밀밀에 네. 나왔던 삽입곡인데 네. 월량 대표 아적심이라는 네. 중국어인가 봐요. 무슨 뜻이에요, 그게? 뭐 가르쳐서 나왔으니까 읽어드릴게요. 달빛만이 내 마음을 알아주네. 뭐 사랑 노래 같아요. 세레나 노래 같이 밤에 들어도 당신을... 예, 더 좋을 것 같아요. 네, 맞아요. 오늘 책 얘기 많이 했고요. 네. 그럼 개인적으로 네. 여가 시간에 주로 뭘 하세요? 저에게 여가 시간이 있는지조차 그냥 아이들하고 될 수 있으면 놀아주려고 하는 것 같아요. 노는 게 재미있죠. 맞아요. 저도 아직도 노는 게 재미있는데 우리 막내가 이제 제가 좀 활동량이 많아져서 아직 막내는 어리니까 네. 엄마한테 놀아달라는 소리 계속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자주 애들하고 붙여놓으면 안 돼요? 애들끼리 놀잖아요. 애들끼리도 노는데 엄마랑 놀고 싶어해요. 그래서 유치원도 안 가고 지금도 여기 와 있잖아요. 지금. 옆에서 인형 놀이 하고 있어요. 네, 저랑 다니는 거 되게 좋아해요. 그 되게 모범이 되게 이렇게 하는 거 보고 많이 배우는 게 많겠어요. 바쁘시잖아요. 그러게요. 좀 많이 바빠졌죠. 왠지 모르게. 뭐로 이렇게 많이 관심사가 뭐예요? 관심사 때문에 바쁘신 거죠. 이제 마을에서 예. 마을에서 이제 책 모임으로 시작된 모임이 이렇게 점점 이렇게 그 거미줄처럼 막 늘어났어요. 그래서 처음에 동화책으로 시작했던 모임이에요. 예, 예. 처음에는 아이 저 막내 아이 데리고 손잡고 학교에 봉사하러 간 게 학교 그 책 정리하고 뭐 그런 예, 봉사하러 간 게 이제 시초가 돼서 거기서 이제 대표를 맡게 됐고 한 3, 4년 봉사를 했더니 대표 자리가 저한테까지 넘어오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대표에서 하고? 또 예. 이제 저희 마을에 합창단이 생겼어요. 예. 그 합창단 또 대표를 역임하게 됐고요. 또 하고. 그리고 또 오늘 아침에도 이제 다녀왔는데 저희 책 그 모임에서 그 애들 마을이라고 그 보육원이 저희 마을에 있어요. 예. 거기 이제 봉사. 거기 가서는 책을 읽어주는 책, 거, 그런 거? 예, 아이들 품에 안고 엄마 책 무릎에 그렇게 책도 읽어주고 뭐 이렇게 노래도 부르고 아니면 아이들하고 활동도 하고 바깥 놀이도 가지고 뭐 그런 예, 봉사하는 시간인데 그것도 아니, 참 나름 의미 있고요. 아니, 또. 거기 가면 다 네. 목소리가 이렇게 좋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인기가 많겠는데요. 아, 아닙니다. 다 좋습니다. 다 좋아요. 네. 애들은 몰라요. 그리고 뭐 그렇게 마을에서 막 이렇게 뭔가 바빠졌어요. 일이 많네요. 네. 네. 그래서 네, 우리 아이들한테 좀 소홀해지는 게 제가 제일 안타까워하는 거죠. 그러면은 약간 기운이 빠지고 그럴 때가 있잖아요. 소진할 때 이런 때는 뭘 하세요? 대표는 이렇게 맞는 그 대표를 맞는 게 아니었다라는 생각들을 막 연말에는 꼭 하게 되죠. 그래서 네. 올해는 좀 내려놓고 저는 좀 이렇게 쉬고 싶다는 생각, 나만의 시간들을 좀 가지면서 제가 그 책을 네. 보려고 했으면 많이 봤을 텐데 이렇게 피곤해서 제가 우리 집에서 제일 일찍 자요. 우리 아빠 또, 불만이에요. 예. 일찍 일어나야 하니까. 예. 맞아요. 그러기도 예. 한데 우리 아빠는 뭘 하길래 도대체 맨날 피곤해서 그렇게 일찍 자네요. 그래서 늘 잠이 부족한 여자고요. 또 좀 여유가 있으면 좀 쉬고 싶어요. 진짜로. 이렇게 좀 자연, 저는 자연 친화적인 인간인데 좀 이렇게 넓은 자연에서 그냥 뭐 차도 한잔 마시고 싶고 저 자전거 타는 거 좋아하는데 아이들하고 자전거 타고 이렇게 동네 한 바퀴 도는 거 예전에 많이 했고 산책하는 것도 좋아하는데 어제 쉬는 것도 애들을 데리고 가는 거네요. 애들을 데리고 쉰다고 볼 수는 없지만 그래도 애들하고 있는 시간 저는 행복하거든요. 아. 그냥 자연에 풀어놓으면 지네들은 지네들 시간 갖고 저는 또 저만의 그냥 이렇게 사진 찍는 거 이렇게 소중한 그 한 컷을 사진에 담고자 하는 그런 마음 때문에 자연 속에 있는 애들을 찍는 거겠죠. 참 네. 좀 집에서 떨어져요. 집하고 애들하고 떨어져요. 그래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아, 맞아요. 그게 싫은 건데 저는 진짜. 그렇답니다. 아, 언니 나 좀 불러줘봐요. 그러려면. 근데 이제 또 다 방식이 있으니까 오늘 네. 오늘 이렇게 얘기를 많이 나눴는데 어떠셨어요? 이렇게 피드로만 하다가 직접 게스트로 참석을 했잖아요. 네. 좀 느낌이 어떠나요? 굉장히 수다 떠는 분위기 참 좋아하고요. 그리고 예. 또 늘 이렇게 피디로 있으면서 이렇게 좀 부러웠어요. 이렇게 책순이의 책 이야기도 부럽고 천천히 읽다도 제가 네. 피디 네. 하고 있는데 나도 저렇게 개인 방송 하고 싶다라는 생각들 네. 아니 아이디어 있어요. 뭐요? 그 종이 비행기 네네. DJ 하시잖아요. 네. 근데 그냥 동화책 읽어주는 그런 방송 해도 되겠는데요? 아, 그럴까요? 네, 저 그게 꿈입니다. 네, 가능할 것 같고요. 제가 처음에 구로 FM 교육받으러 네. 왔을 때 네. 책 읽어주는 엄마가 되고 싶었어요. 그런 방송을 하고 싶었는데 네. 이렇게 세월을 3년이나 이렇게 흘러서 이제서야 다시 한번 또 꿈을 꿔봅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얘기해 주셔서 감사했고요. 그럼 마지막으로 노래 일단 한번 듣고 또 얘기를 조금 해보겠습니다. 네. 노래는 사람들은 모두 변하나 봐. 이게 가사가 가슴에 팍팍 와닿았어요. 네. 네. 누가 부르죠? 봄, 여름, 가을, 겨울. 아. 네. 듣겠습니다. 그래 나도 변했으니까 모두 변해가는 모습에 나도 따라 변하겠지. 사람들은 모두 변하나 봐. 그래 너도 변했으니까 너의 변해가는 모습에 나도 따라 변한 거야. 이리로 가는 걸까 저리로 가는 걸까 어디로 향해 가는 건지 난 알 수 없지만 세월 흘러가면 변해가는 건 버리기 때문이야. 그래 그렇게 변해가는 건 자기만 아는 이유. 사람들은 모두 변하나 봐. 너도 나도 변했으니까 모두 변해가는 모습에 너도 나도 변한 거야. 감성적인 멜로디가 요즘 시국하고도 잘 어울리는 곡이었습니다. 네, 저도 이 곡 되게 좋아해요. 정금 씨, 올해 계획하신 일 중에 아직 못해서 꼭 해야겠다는 거 있어요? 올해보다는요, 예. 이제 내년에 일을 해라라는 압박이 오고 있는데 저희 지금 좋잖아요. 왜 일을 해야 돼? 또 나도 말이에요. 나도 네, 그렇게 좋잖아. 말이에요. 좋잖아. 예 보고 다니는데. 그러니까 남자들은 모르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제 혼자 벌이가 힘드니까 아무래도 그러긴 해요. 같이 벌자는 그런 이렇게 좋은 의도로 네, 제가 받아들이기로 했고요. 능력이 또 되시니까. 네. 그리고 우선 우리 가족들끼리 자전거 타는 거 되게 좋아하는데 올해는 아이들하고 이렇게 자연에 나가서 뭐 캠핑을 한다거나 그런 걸 잘 못했어요. 그래서 애아빠 나름 계획은 애들하고 뭐 국토 종주를 한다나요. 그래서 엊그제 택배가 세 박스가 왔는데 세상에. 그게 다 뭐 캠핑 갈 아니 그 뭐지? 자전거와 관련된 무슨 부품? 그렇게 사드리고 있답니다. 지금 네 그러니까 지금 애들 네 명에 부모 여섯 명이 네. 멋지네요. 한번 잘 건강하게 몇 박 며칠 7박 9일인가 7박 8일인가로 계획은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거 잘 건강하게 잘 다녀올 수 있도록 예, 기도해 주십시오. 아주 큰 추억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예. 나중에 여행 갔다 오면 좀 얘기 좀 해주세요. 사진도 보여주고요. 네. 예. 그럼 음악 깔아주세요. 예. 청취자 여러분, 김장들은 하셨나요? 산행 가자고 약속했던 친구들이 여러 빠졌는데요. 그 이유가 김장을 해야 한다는 거였어요. 요즘은 혼자가 아니고 여러 뭉쳐서 하다 보니 스케줄을 서로 맞춰야 하더군요. 저는 항상 시댁이나 친정 어른들께 받아 먹었는데 내년에는 꼭 시도를 해볼까 합니다. 지금까지 구로 FM의 책순이의 책이야기였습니다. 늘 행복하세요.